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곱 번째 재앙이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 이제 첫 번째 피로 변한 강에서부터 개구리, 이, 또 파리떼, 가축의 죽음, 피부병 전염까지 여섯 가지의 재앙을 봤어요. 오늘은 이제 그 일곱 번째 재앙인데 이 재앙의 말씀들이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재앙을 예고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부터 21절,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13절부터 21절까지가 재앙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재앙을 실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왕의 반응이 남은 27절부터 35절까지 전개됩니다. 오늘은 그 재앙 예고와 재앙 실행 가운데 한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9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실 때 히브리 사람의 주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본문이 어떻습니까? 길어요. 그렇죠? 이제까지 앞에 살펴본 여섯 가지 재앙보다도 훨씬 길어요. 가장 깁니다. 왜 그런가? 이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재앙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목적은 그 재앙이 점점 더 가중되고 무섭고 파괴적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보시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이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재앙을 내리겠다 예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 내리실 재앙이 얼마나 파괴적일지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와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이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참신이다라는 것을 알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까지 이런 재앙이 없다 할 정도로 이런 재앙이라고 한다면 그 재앙을 내리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가? 그렇게 놀라고 또, 그 여호와에 대해서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엄중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그 일곱 번째 재앙이 뭐냐면 그 내용이 우박 재앙이에요. 우박 재앙을 예고하시죠.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여러분 우박 근데 좀 당혹스럽죠? 어마무시한 재앙을 내리실 것 같은데 내리시는 재앙이 뭐라고요? 우박이에요. 그럼 우박 맞으면 죽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 경우는 어때요? 뭐 그렇죠. 안 죽죠. 뭐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뭐 가축들이 조금 피해를 당할지는 모르지만 우박 맞고 죽는다는 것은 사실 앞에 경고하신 예고하신 말씀에 비하면 조금 의외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매우 큰 우박을 퍼붓는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처럼 큰 우박은 뭐라 그럽니까? 이집트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 재앙의 성격으로 내리시는 이 우박은 이집트 역사상 한 번도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우박재앙이 어느 정도인가? 그게 19절이에요. 19절 보시면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뭐라 그럽니까? 이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 중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예고하세요. 그러니까 대피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그 다음 20절 21절입니다. 19절부터 이제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세요. 사실 이렇게 하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대피시키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 짐승은 다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죠. 그때 20절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둬요. 여러분 20절이 어떤 장면인가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 바로왕의 신하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제까지 여섯 번의 재앙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이 사람들이 뼈저리게 절감했어요. 그전에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랐고 또 뭐 그들이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의 신이니 뭐 그 사람만큼이나 그 신을 우습게 여겼겠죠. 그런데 앞에 여섯 번의 재앙을 이 그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 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신입니까? 그 신은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더군다나 이례적으로 대피하라는 그러한 안내의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 앞선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얼마나 크고 두려운 신인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적어도 그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많은 내용은 알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신은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한 그대로 이루시는 정도는 그간의 재앙을 겪으면서 뼈저린 고통을 당하며 깨닫고 실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또 재앙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게다가 19절 보세요. 19절 보면은 여호와라는 신이 미리 대피하라고 기회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놀라운 점이죠. 사실 이집트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집짐승들을 집안으로 피하게 해서 삽니다. 목숨을 건져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21절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결국 다 죽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요, 모세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를 모세처럼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제가 요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사,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것에 연연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왜요? 라다의 사명은 하나님 우리가 잘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반응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오늘 20절, 2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 중에도,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재앙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교회를 모세처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기도 하고 또한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보여줄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이 세상의 다른 가치와 삶의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그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심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이렇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이방인 가운데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며 동시에 엄중한 부르심입니다. 반대로요, 21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전히 이방인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으로도 옮기지 않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냅둬. 그냥 나 그대로 살다 죽을래. 어리석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지옥불의 심판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9장 15절 17절인데요 보시면요,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인생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얼마든지 모세와 그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을 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바로는 그 아무리 큰 제국에 왕이라 할지라도 이미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16절 그러죠.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바로예요. 바로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바로 왕은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이미 하실 수도 있음에도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1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바로 왕과 그의 백성을 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16절 보세요.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능히 심판하시는 분이요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20절 말씀처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여전히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요, 20절에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처럼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죽음의 재앙을 피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이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20절처럼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공동체인 교회, 우리와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22절 보세요. 22절부터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떨어지겠다, 쏟아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3절,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2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까 23절에 주님께서 그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부르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 바로에게 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우리 마을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장본인인 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선포하도록 그 역할을 맡기신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나 삶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너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그 땅 위에 쏟아진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그렇게 그 지팡이를 하늘로 내미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또 귀한가, 또 얼마나 엄중한가,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심판과 구원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친히 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역사의 끝에 심판과 구원으로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앞선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모세와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이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관심했던 분들이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마음에 두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실천할 때 우리에게 연결된 사람들도 또 우리 마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 복을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모세 바로가 그런 것처럼 자기의 종과 이집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자기의 종과 집짐승들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이나 그와 연관된 사람들은요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엄중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있는 것은 이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난 역사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여러 재난과 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사건은요 그냥 우리에게 그저 불행하고 암울한 그런 어떤 자연재해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실 우리는 이게 그렇게 이렇게 길지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습관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사실 거기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제 우리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그리고 앞으로 2, 3년 내에 그것을 이전과는 다른 삶의 경험들로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도 복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이 피조세계도 복되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그저 이러한 시기들은 재앙으로밖에, 고통으로밖에, 그리고 무감각과 무개념 속에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지금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암울할수록 진정한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역사가 이미 그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왜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통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말한 것은 다 그냥 공수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야말로 진정한 소망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요 또 심판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마을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